달 긴 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을 흰 머리 잔주름을 들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일듯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가슴에는 물결만